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뉴욕 조미 접촉 통로를 통하여 조미 사이에 억류 미국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억류 미국인 문제는 지금의 조미 관계 분위기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